그렇게 할게. 오늘 밤 너를 만나러 갈 거야. 주머니 속에 이 노래를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. 살며시 볼륨을 높여서 들릴지 확인도 했어. 어, oh, goodbye days 이제 달라질 것만 같아. 어제와는 안녕. 수줍은 미소 짓는 따뜻한 네가 내 곁에 있으니까. 라랄라라 love you. 너를